네 눈 속에 비친 내가 좋아서 언제나 날 바라봤음에 두눈 가득히 날 담아줘 네 앞에 있는 날 Look in my eyes 눈을 보면 난 전부 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모든 게 담겨있던 속에 비친 내가 좋아서